엄마! 잘나거나 못 날라면 못 낳거나 살자 하니 고생이오. 아니네 어메 어메 우리 어메 어메 못 달라고 날 놨던가. 알제 속만 타면 누가 아나. 어떤 놈은 팔자 좋아 장가 한번 잘도 가는데 요 놈 신세 말이 아니네.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못 달라고 날 놨던가. 못 달라고 날 놨던가.